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같이 상고해 봅니다. 어제는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봤는데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원죄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큰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의미가 탁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어제는 12절 말씀 한 구절로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어떻게 왔나,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분명한 이해를 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믿음도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케 하셔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자꾸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늘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고해 보았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더욱 귀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총칭으로서의 문제를 같이 상고해 봤다면 오늘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원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죄의 기원, 죄의 결과, 또 죄의 범위 등을 나타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의 귀중함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 시인하고 고백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문은 죄의 효력이나 죄가 미치는 그런 범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는 율법과 관계없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했고 또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왜 바울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말씀했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14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있을 때나 아니 모세가 있기 전 아담의 때에나 죄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의 효력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요. 맞죠? 죄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며 죄에 감염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지었을 뿐이고 모세 이후에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은 것뿐이고 결국 죄를 범한 것은 마찬가지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 아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죄는 계속 역사했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에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하신 뜻은 아담의 범죄가 소위 원죄가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소위 대표 원리의 첫 번째 적용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담에게 대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 이후에 이 보통 인간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직접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즉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처럼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깨닫고 우리 인생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죄를 율법이 올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세까지도 이런 죄는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 이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아담의 죄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잘 깨닫고 누구나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이 오실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14절 말씀 끝을 보면 될 것입니다. 아담이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담에게 대표 원리가 적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대표 원리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됨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만 기억하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왔고 나는 죄인이 돼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원리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원죄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이 귀한 대표 원리를 잘 깨달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구원받게 하시어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자신의 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이요.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 회피하려는 파렴치하고도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늘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